눈을 뜨면 제일 먼저 생각이 나 생각이 나 네 얼굴이 생각이 나 거울을 바라보니 정말 정말 못생겼네 못생겼어 널 갖기엔 못생겼어 쿵쿵쿵 대는 가슴이 말해 이 소리를 들어봐 살며시 달랄라 멋진 음악 같아 더 아름다워 달달한 솜사탕이 네 맘처럼 구름 같아 구름 같아 네 맘처럼 구름 같아 내 가슴 왼쪽에는 하루 종일 네가 있어 네가 있어 잠잘 때도 네가 있어 쿵쿵쿵 대는 가슴이 말해 이 소리를 들어봐 살며시 달랄라 멋진 음악 같아 더 아름다워 줄게 내가 꼭 안아줄게 평생을 다 바쳐서 너만을 사랑할게 평생 널 사랑할게